HUBS 메모리 아카이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기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행복한 기억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아픈 기억은 큰 교훈을 남기죠. 이렇게 소중한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되는데요. 저희는 이 기억 저장소를 메모리 아카이브라고 부른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소중한 기억을 아카이브에서 꺼내볼까요? 텁텁하던 여름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반갑게 느껴지는 걸 보면 어느덧 여름도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번 여름은 어떠셨나요? 저에게 여름은 항상 아쉬운 계절로 남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 때문에 여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명한 햇빛과 푸른 하늘, 반짝이는 바다와 비 오는 날의 습한 냄새, 오직 여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여름에 쌓은 추억은 더 아련하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었다 라는 유행어도 있잖아요. 이번 여름도 언젠가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아쉬운 계절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과 관련된 기억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 떠나가는 여름을 붙잡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봐요. 하이니 뷰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 문빛이 fondue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날이 썼나 경각지럽도 좋아 선인감이 굴러봐 더는 숨기지 말아줘 변이 꺾는 꿈들을 일궈낸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yeah, yeah. 예민해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있어봐 내도 좋아 다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기억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서 캠핑했던 기억도 있고 친구들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던 기억도 있고 정자에 모여서 화채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억을 꺼내보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었는데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여름방학에도 원하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지내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저도 공부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름방학에도 학교에 나오기를 선택하게 됐죠. 결론적으로 그때 제 선택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학교와 기숙사에서 보낸 여름방학은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이 됐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경험인 만큼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급식을 먹고 독서실과 기숙사에서 공부하던 게 다였죠.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일어났던 작은 에피소드들이 모여 특별한 방학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작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서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멧돼지의 텃밭습격 사건입니다. 저희 학교와 기숙사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가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곤충과 새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모두 각자의 할 일로 바쁘던 늦은 밤, 멧돼지 한 마리가 기숙사 텃밭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지 못해 멧돼지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멧돼지의 그림자가 창문에 아른거리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텃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해요. 또 늦은 밤 친구들과 기숙사 앞에서 배드민턴을 친 일도 있었어요. 열대야라 정말 더웠는데도 모두 열정적으로 배드민턴 경기에 임했죠. 끝나고 보니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부에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외에도 사감 선생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 기숙사 출입문이 잠겨 베란다 문을 통해 방에 들어오기도 하고 방에 들어온 사마귀와 사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길었던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워 서머. 그 저기면 누가 가는 회색빛의 빌딩 숲 끝이 없는 기말고사 저기며 잠 못 드는 잿빛 도시에서 빛나 부서지는 파도 소리 너의 웃음 내게 쏟아 작년 여름 중 슈퍼문이 뜬 날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기숙사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태어나서 본 것 중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놀랍고 신기한 광경에 넋을 놓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공부를 하다가 급하게 나온 듯 잠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달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답니다. 분위기에 취한 저와 친구들은 바닥에 둘러앉아 한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별들도 정말 잘 보여서 별자리를 맞추며 놀기도 했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순간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작년 여름방학은 제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인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렸던 날들이기 때문이죠. 비록 독서실은 에어컨 때문에 시원했지만 저와 제 친구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뜨거웠답니다. 공부는 힘들어도 우리의 꿈과 열정이 좋았고 짧은 쉬는 시간마다 느꼈던 여유와 연대가 좋았어요. 정말 많이 울고 웃었던 나름 재미있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주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것도 여름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븐틴,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별들과 모래 알 그 사이 북쪽을 서는 탕탕 소리에 우리의 웃음꽃 피우고 저 멀리 달빛 우리의 조명이 되고 스치는 바람 내게서 내게로 번져서 갈 때 눈물은 다 사라져가네 사라져가네 우리 뒷모습이 손을 꽉 쥐지 노을이진 깜깜한 하늘 별들만 가득 채워진 채 우리 비춰주길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에이. 우린 계속 타오르지 에이. 미소를 머금고 이 순간의 설렘을 너에게 바톤 터치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Oh summer summer summer summer 모두 잠든 밤 이리 아름다운가 달빛에 담아낸 너의 미소가 어두운 밤을 빛내 파도 같은 웃음소리 귀를 간지럽혀 전부 벗어나 into the wild 그들기 중부 파파지만 이 시간을 우리 새벽은 더 뜨겁고 날이 밝으면 the world is ours 더 멀리 불빛 우리의 추억이 되고 넘치는 파도 그 안에 남겨둔 우리 글씨에 서로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Oh summer summer summer summer 메모리 위시리스트 메모리 아카이브만의 특별한 코너 메모리 위시리스트 시간입니다. 우리 코너에서는 앞으로 메모리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싶은 기억을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짜 위시리스트처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름은 청춘을 대표하는 계절이라는 말도 있죠. 생각해보면 여름과 청춘은 공통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고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에서 말이죠. 또 청춘이 가진 청량한 이미지와 활기찬 에너지가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과 여름의 온도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여름을 배경으로 한 청춘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커피 프린스 1호점, 상견니, 괜찮아 사랑이야. 전부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 드라마죠. 저는 다음 여름에는 꼭 이 드라마 중 하나를 정주행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드라마만 봐도 여름을 만끽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에어컨 빵빵 켜진 방 안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여름 드라마 보기.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시스타 아이스웨어. 메모리 아카이브에서 꺼내본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있었던 특별한 기억들이 조금 떠오르셨나요? 오늘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뜨거움과 습함은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 여름을 최대한 예쁘게 기억해주고 싶어요. 여름방학 동안 방송국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날들이 담겨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저처럼 나름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번 여름을 가득 채우셨겠죠? 이제 곧 푸르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풀벌레 소리도 점차 줄어드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을 떠나보내기 전 함께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여름을 추억하며 가을을 기대하는 일만 남았네요. 이번 가을은 여름보다 더 재미있는 기억들이 가득 쌓이길 바라봅니다. 그럼 메모리 아카이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소중하고 재미있는 기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카이브 콜렉터 신예은, 엔지니어 이준서, 저는 아나운서 방서인이었습니다. HUBS